사랑이 시작된 날 또다시 운명의 페이지는 넘어가네. 나 당신 사랑해도 될까요? 말도 못하고 한없이 애타는 나 세상이 온통 그대 하나로 변해버렸어. 우리 사랑 연습도 없이 벌써 무대로 올려졌네. 생각하면 덧없는 꿈일지도 꿈일지도 몰라. 하늘이여 저 사람 언제 또 갈라놓을까요? 하늘이여 간절한 이 소망 또 왜 상처는 새싹해졌네. 나 말을 사랑하면 안 될까요? 마음만 달아올라. 오늘도 애타는 나의 몸짓들 따사로 뛰어졌네. 생각하면 허무한 꿈일지도 몰라. 꿈일지도 몰라. 사랑 영원히 사랑하게 해줘.